포커스 선생님들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선생님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서울연대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로 우리 사회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삶과 투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새로 사회를 맡은 저는 양구은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7일 혈액암으로 가슴 아프게 우리 곁을 떠난 통일 애국인사 고 이영 선생님을 회고하며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고 이영 선생님의 삶과 투쟁을 회고할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 및 고 이영 선생님과 생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말씀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코리아 경기연대 공동대표이고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인 이미숙입니다. 이영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시고 선생님의 수양딸입니다. 네. 아, 저는 반명자인데요. 프랑스에 같이 정치연수를, 노동정치연수를 갔다 온 그런 관계이면서 여성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세 분 다 그 생전에 그 선생님과의 좀 밀접한 관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예, 저는 이영 선생님을 안 지는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신 박찬균 코리아연대 상임대표의 아내이신 이영 선생님을 자주 뵀었는데 네.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통일운동뿐만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해오셨던 이영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 박찬균 상임대표님과 이영 선생님께서 살고 계셨는데 그 집을 십수차례 드나들면서 인사를 드렸었고 네. 2000년대부터 아마 이분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뵙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영 선생님의 또 수양딸이기도 하신 이민숙 대표께서도 좀 어떠한 관계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영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그 길지 않은데 박찬균 목사님 생전에 연천 집에 한두 번 우리 동지들과 같이 간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영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인사가 됐고 작년 5월에 코리아 경기연대가 출범하면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아, 네. 그 반명자 대표님께서 저도요. 네. 그 작년 딱 요맘때예요. 안 지가 1년 됐는데요. 그 프랑스 노동연수 가면서 만났어요. 그래 연배가 비슷하고 또 젊은 분들이 하는 운동에 정말 무언가 배워서 함께 이렇게 공유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길게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안 계신 가운데 이야기하자니까 마음이 울컥합니다. 네. 이어서 고 이영 선생님에 대한 회고에 앞서 추도시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장로위원께서 추도시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영 선생님의 그 양력을 보시고 투쟁이 넘치는 그런 힘찬 시보다 서정적인 아름다운 시가 더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서정적인 아름다운 시로 추도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일정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향기로 이적 주인 이름 들판에 꽃으로 오셨습니다. 슬픈 봄 화려한 진달래로 피셨다가 가을에 은은한 들국화로 가셨습니다. 황량한 겨울 들판, 당신의 향기는 바람이 되어 주인 잃은 들판으로 구석구석 떠두시며 봄이 저기쯤 오고 있다고, 틀림없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들녘에 외로이 떨고 있는 짐승들과 초라한 잡초까지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보라가 내려쳐도 오진 비바람이 들판을 휩쓸어도 잡초는 풋풋이 자라납니다. 당신은 가구 없어도 당신이 뿌린 향기로 오진 들판 그 끝자락에서 오늘도 풋풋이 자라납니다. 당신의 그 봄이 올 때까지. 2014년 6월 18일. 이적 시인은 고 이영 선생님의 양력과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고인의 삶은 서정적인 시가 어울린다며 이러한 추도시를 적어주셨습니다. 고 이영 선생님의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삶과 투쟁은 이 시처럼 참 아름답고 서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이어서 고 이영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상준 대표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6월 17일 우리 곁을 떠나신 후에 3일장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 방면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47년 8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홍대동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하셨고 70년대에는 고 박찬균 상인 대표님과 함께 통일사회당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한신대학교를 나온 박찬균 목사님께서 60년대, 70년대 목회활동을 하셨었는데 70년대에 아마도 박찬균 목사님이 목회활동을 하는 그 교회에 신도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영 선생님께서 70년대 박찬균 목사님이 통일사회당 활동을 할 때 함께 그 활동을 지지 지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80년대에는 박찬균 목사님께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활동에 참여를 했고 86년도에는 이러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셨던 박찬균 목사님과 혼인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90년대에는 조국통일 범민정연합 남측본부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셨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영 선생님하고도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연천군 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가 아마 2008년도 4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민주노동당 정당 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이 분당한 이후에 새롭게 출범한 통합진보당 연천군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2011년 12월부터 네. 하시게 됐죠. 그리고 2012년부터는 박찬균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박찬균 목사님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2012년 3월 12일에 돌아가신 박찬균 목사님을 대신해서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게 됐는데 그중에 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민가협 그러니까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네. 에 가입을 하셨고요.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 그리고 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민자통 활동도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6.15 산악회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셨죠. 네. 매달 한 차례씩 장기수 선생님들을 모시고 산을 오르내렸는데 참 여성의 몸으로 60대 중후반의 나이에 산을 오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 후원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혁명의 회원 활동을 적극 참여하셨었는데 그곳에서 진행하는 강좌나 강연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1년 11월에 결성이 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습니다. 2013년 4월에 21세기 경기 여성의 대표를 맡으셨고 다음 달인 5월에 코리아 경기연대 대표를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5월부터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고 하는 그런 증상이 보여지면서 주변에서 선생님께 병원 가서 진단을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네. 했었는데 선생님 스스로는 평소에 자기 몸을 잘 돌보는 네. 그러한 분이셨고 또 스스로 자가치료를 많이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월 6일에 병원에 실려가게 됐고 네. 혈액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에 네. 병원 입원 12일 만에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날이 6월 17일 향년 67세입니다. 네. 다른 활동은 여기 참여한 이미수 경기연대 대표를 통해서 들으면 네. 더 자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영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경기 지역에서도 매우 활발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미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영 선생님의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신 통일운동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만남을 갖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네. 강조하셨고 실제로 또 그런 만남들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장기수 선생님들, 통일운동 선생님들의 뜻과 정신을 우리 청년들이 계속 이어갈 것을 바라셨는데요. 그래서 코리아 경기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계셨던 그 당시에 다섯 분의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6월에는 그 임방규 선생님과의 간담회 자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코리아 경기연대에서는 선생님의 생전의 그 뜻을 계속 이어서 선생님들과 청년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경기연대 만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코리아연대 기관지인 프론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연대에서 매주 토요일날 발행하는 촛불신문 등이 있는데요. 코리아연대에서 발행하는 각종 매체들을 널리 알리셨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저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더 프론트 겨울간지에 회원 가입을 하셨고 네. 정기구독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네. 이영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시 임종 당시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밤영자 대표님과 이상준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제가 16일 날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사실상 가서 보니까 아, 임종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보였지 병문안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 눈을 감고 눈을 떠보라고 의사가 말했을 때 눈을 뜨지 못했어요. 자의로 뜨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손으로다가 오히려 지켜주니까 아, 그 이상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보여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보이느냐고 여기 김혜영 동지도 왔다 그랬더니 보인다고 그랬더니 이상준 대표를 보자마자 손으로 막 그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코리아 연대를 세 번씩 외치면서 그 감격스러운 그 반가워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고 정말 아 코리아 연대의 그 일을 저렇게 목숨이 다할 때까지도 놓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제가 저도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다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울면서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집에 가서 자연치유를 하면 벌떡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물을 찾으셨어요. 제가 물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정말 그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데도 열심히 그 태도를 바꾸면서 자기 몸에 좀 옷이 그 좀 보이면 옷을 가리면서 그 여성의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여성이 이렇게 죽는 그날까지도 운동에 있으면서 의식들이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그 저와 있었던 추억들은 정말 1년이지만 정말 선생님을 많이 기억하게 되고 이번에 많이 울었습니다. 예. 네. 그 저도 임종 당시의 모습이 참 아직도 눈에 선연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이 사실 굉장히 곱잖아요. 예, 항상 웃으시고 말씀도 항상 곱게 해주시고 되게 다정하게 말씀해주시는 선생님이신데 그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의 목소리를 진짜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 제가 찾아뵈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또 장례를 치르는데 이상준 대표께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좀 전에 반명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인 16일에 우리 세 명이 밤 늦은 시간까지 이영 선생님 곁을 지켰었어요. 이영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이영 선생님이 그런 모습일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온몸이 퉁퉁 부어있었고 혈액암 이 세포가 전신을 휘감고 있는 그래서 특히 목 뒷덜미에서 오른쪽 뇌까지 암세포가 전이가 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의사가 말해줬었어요. 그런데 아예 눈을 뜨지 못할 정도 사람을 목소리로만 알아보는 그런 정도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반명자 피님이 직접 양손으로 눈을 뜨게 하셨죠. 네. 그럴 때 우리 같이 병문안을 갔었던 우리 세 명의 모습을 한 번에 이영 선생님이 보고 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코리안대를 외치면서 네.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코리안대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 그리고 운동에 대한 그 헌신 그 다음에 이 치열한 삶을 그대로 그 한 장면에 다 담아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유가족인 그 아드님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병원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를 했었죠. 네. 그 아드님은 이 사인을 서명을 했었고요. 6월 17일 오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병문안을 지키기 어려워서 우리가 자정 가까이 돼서나 그 병원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병원을 다시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문안을 갔을 때 6인실에 계셨던 이영 선생님이 우리가 17일 오전에 병문안을 갔을 때는 1인실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를 받겠다고 병실 옮겨진 것이 아니라 몸이 그만큼 급작스럽게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전 9시 돼서는 더 몸이 안 좋아진 걸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오까지 코리안대 회원들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던 민자통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범민연 안특본부 선생님들께서도 달려오셨습니다. 네. 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아드님 내외와 더불어서 같이 임종을 지켜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었고 우리는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라면서 그리고 손발을 주무르면서 선생님이 조금씩 조금씩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랬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 내외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네. 선생님은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 병실을 지키고 있었던 30명이 넘는 사람들,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 내외, 선생님 아들은 보고 가셔야죠 라면서 계속 선생님을 팔을 건드리면서 계속 애타게 우리는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은 잠깐 동안의 미동을 했지만 시간이 1분, 2분 지나면서 숨소리조차 잦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안타까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3시 35분에 결국 네.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네. 의사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병실에 들어와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의 그 흐느낌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알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거냐?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이냐? 라고 했을 때 의사는 사실 좀 전에 돌아가셨다 라면서 그 말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 35분에 돌아가셨다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던 그 시간을 2, 3분 지체한 그 후에야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됐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바로 이어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선생님이 돌아가셨던 부천 순천향대 병원에서 서울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께서 서울로 옮기셨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모시게 됐습니다.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통일 애국인사 고 이희영 여사 민족 통일장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장례위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민자통 김을수 의장, 민중의 힘 박석훈 상임대표, 인가양심수 후원의 안병길 회장, 코리아인대 이상준 공동대표, 사월혁명의 정동익 상임의장,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민족통일장을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8일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속에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인이 평소에 회원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민가협 그리고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사월혁명회 민자통 범민련 남측본부, 6.15 산악회, 코리아인대, 자주민보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죠. 그때 당시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했던 민자통의 한 회원은 얼마 전에 고인과 함께 청계천 집회도 참석해서 구호를 같이 외치고 행진도 함께 했었는데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이 시대에서 여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영 선생님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면서 해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상을 맡아서 살피셨던 권우원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인생 무상을 느꼈다면서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뜬 박찬균 목사가 아플 때 뒷바라지하고 간병을 하던 고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고인이 평소에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라면서 회고했었습니다. 네. 지난 2012년에 고 박찬균 목사와 사별한 후에 코리안대 공동대표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나선 실천적인 활동가고 양심수 후원에 6.15 산악회 회원으로 평소 온화하고 선량한 성품으로 주변을 감싸놨던 분이라면서 회고했었습니다. 네. 장례위의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천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통일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던 이 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네. 6월 19일에 발인을 한 후에 고인의 뜻대로 화장한 후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네. 유가족으로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4명이 있는데요. 그 아들은 장례를 치르는 2박 3일 동안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좋은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거듭 인사했었습니다. 네. 예. 네. 잘 들었고요. 그 임종 당시의 모습과 장례 과정을 보면서 고 이영 선생님께서 생전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삶을 사셨으며 그 삶이 얼마나 깨끗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임종 당시 모습과 장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분위기가 좀 침체된 것 같은데요. 또 이영 선생님께서는 또 원래 이렇게 밝고 항상 명랑하시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이영 선생님께서 그 작년에 여름 연수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리아 연대에서 준비한 유럽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반명자 대표님이 함께 가셨었죠. 네. 그래서 그때 좀 남다른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국내와는 달리 또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유럽 연수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속에서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아, 그때 프랑스 파리에 15일간 노동 연수를 함께 갔는데 저는 그 이영 선생님을 비행 공항에서 봤어요. 김포에서. 네. 보면서 그렇게 이쁘시고 키도 크시고 정말 활발하시고 저는 참 놀랐어요. 제가 나이도 10년 정도 젊은데도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깊이 있는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네. 일관성 있게 그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들. 네. 그 비행기 안에서 10시간이 넘게 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쉬지 못하게 저는 이제 잠을 자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지나고 보니까 유언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동조합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으로 아, 사람 간의 통일이 먼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된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셨던 것 같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네. 정말 이 조선 그 5000년 역사를 다 기억하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연수에 대해서 참 좋으신 분과 함께 가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네. 그 유럽에서 다니실 때는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명자 대표님도 그렇고 이영 선생님도 그래도 60대가 넘으셔서 워낙 일정이 빡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청년 연수팀하고 같이 이제 합해서 그 텐트 안에서 잤는데요. 네. 오히려 그 건강에 대해서 저가 안 챙긴다고 야단치면서 그 건강식품 논의를 흔들어주면서 이거라도 마셔서 몸을 추스려서 정말 세상의 조직에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몸 네. 관리를 좀 하라고 이렇게 네. 건강 교육까지 시켜주셨어요. 아주 몸이 이상이 있다라고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금방 그 반명자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여러 활동 속에서 각자 기억하는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예, 예.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제가 이영 선생님을 안 것은 90년대 중후반으로 기억을 해요. 얼마 전에도 경기도 연천에 두 분이 사셨던 박찬균 상인 대표님 그리고 이영 선생님께서 사셨던 경기도 연천 집에 다녀왔었는데요. 네. 정말 소박하고 소탈하고 그리고 어쩌면 너무 가난에 찌들 정도로 네. 심겨운 그런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힘들다거나 얼굴 찡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밝고 그리고 두 분이 사셨던 그 연천 집의 그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현 선생님은 언제나 밝고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주셨고 그리고 항상 즐겁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는 사실 연배 차이가 좀 있어서 네. 말을 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언제나 존댓말을 썼고 네, 맞아요. 깍듯이 대해주셨어요. 2009년도 6월 달에 강인암 범민연 안축본부 명예의장님께서 그 돌아가셨던 전주 전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박창균 대표님하고 함께 꼬박 그 밤샘 하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박창균 대표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게 됐는데 둘째 날 밤에 박창균 대표님께서 연천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하고 서울로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강인암 의장님을 네. 그러면 내가 깨끗한 복장으로 내 친구 강인암을 맞아야 된다 네. 라면서 연천 집을 올라가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길에 한 5시간을 달려서 연천 집에 모시고 갔어요. 도착을 하니까 새벽 한 5시가 넘었어요. 네. 그때 그 시간에 이영 선생님께서 잠에서 깼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네. 본인이 도리어 그 장례식장을 같이 함께 지켰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 새벽에 따뜻한 물을 내다주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죠. 네. 그러면서 참 고생이 많다고 언제나 그 힘내라고 그런 아이고 네. 미안해. 또 고인을 회고하다 보니까 아, 그 생전에 그 이영 선생님의 형상이 그대로 막 기억에 많이 남다 보니까 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다른 분 먼저 할까요? 네. 그리고 박창균 목사님께서 박창균 상인 대표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정신적 기둥이었고 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운동을 접했던 그 남편이면서 그리고 정신적 스승이었던 분의 그 빈자리를 언제나 잊지 못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 안타까움을 활동하는 것으로 대신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분의 활동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아주 헌신적이었고 열정적이셨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60대 중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은 전혀 우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네. 그렇지만 6~7개 넘는 단체에 꼬박꼬박 매달 회비를 냈었고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네. 그 함께 회원들과 그 활동을 하고 투쟁을 했던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강좌나 토론회, 강연 등에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 이것을 가장 좋아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본인께서 참여하셨던 행사라든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며 그리고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셨었어요. 네. 2012년 3월에 박창윤 상임 대표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네. 1주기, 2주기를 올해까지 이어서 진행했는데요. 박창윤 목사님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네.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드리고 그랬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됐고 그리고 그 촬영됐던 사진이나 기사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 이영 선생님에 대한 이상준 대표의 회고를 좀 들었고요. 이어서 이미숙 대표의 회고를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영 선생님께서는 코리아 경기연대 상임대표를 맡으신 지난해 5월부터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작년 5월 11일 코리아 경기연대 발족식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코리아 반도는 또다시 전쟁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위험천만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네. 전쟁을 막는 것은 정부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고 모두 힘과 뜻을 모았을 때만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라는 통일, 자주평화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그 절절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 권호창, 우리 사회연구소 권호창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요. 권호창 이사장님은 90년대부터 이영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셨던 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권호창 이사장님은 어려운 처지에서 박창균 선생님과 함께 통일운동을 해오셨다고 이영 선생님께서 통일운동을 해오셨다고 하면서 이영 선생은 민주화 투사이면서 투쟁가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70년대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통일사회당에서 박창균 선생이 그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활동할 때 이영 선생님께서도 그림자처럼 함께 투쟁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투쟁 그리고 90년대 통일 투쟁 과정에서 박창균 선생님이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셨는데요. 이때 이영 선생님께서는 옥바라지도 다 하셨고 투쟁 현장에까지 나오셨다고 이렇게 좀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박창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분의 목까지 투쟁하기 위해서 우리 코리아 연대에서 활동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 두 분 말씀대로 사실 어린 저도 제가 보기에도 이영 선생님께서 참 헌신적으로 활동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반명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영 선생님에 대한 회고를 함께 나눠주시죠. 아, 저는 그 프랑스에서 그 같이 다니면서 한 얘기인데요. 그 진보 정당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네. 심하게 격분하면서 자기의 활약상을 얘기하는 중에 우리 박창균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민중이 예수다. 아, 네. 이 투쟁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할 것이고 네. 우리 사사로운 감정과 패권으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사치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네. 그리고 뭔가 박창균 목사님이 원하는 지향했던 그런 수준 높은 통일, 정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주 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격분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아주 많은 그 얼굴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독재에 맞서서 그 통일운동하는 학생들을 밥도 많이 해줬고 순교도 줬고 네. 그 엄혹한 시대에 정말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함께 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줬을 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나라에서 반공정신, 반공교육만 시켰던 이 엄혹한 나라에서 그렇게 음지에서 그 빨치산 운동 같이 또 그 프랑스에서 같이 갔을 때 르이상스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또렷또렷한 눈으로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박창균 목사님이 하셨던 일들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기감이 돼서 생각이 나서 이런 추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추억을 또 회고를 하다 보니까 고 이영 선생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더욱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 이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강인하 무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박창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코리아 연대에서는 항상 강인함 정신, 박창균 정신, 그리고 이영 정신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헌신적이고 견결하게 활동하셨던 이영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정신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강인함 정신, 박창균 정신이 무엇인지 같이 연결해서 이상준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 선생님은 추도사에서 어떤 분인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언제나 밝은 웃음, 굳은 신념으로 우리 동지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동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면서 뜨거운 동지애를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촛불투쟁의 그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었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더한 것은 분단을 유지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관되게 경계를 맞서서 싸우셨었고요. 최근에 3년 안팎의 기간 동안 네. 몸을 해칠 정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활동을 하셨던 것이 아무래도 선생님을 우리들 곁에서 떠나게 만든 그것이지 않을까. 네. 결국은 통일을 보지 못했던 그 분단 병으로 인해서 네. 선생님이 돌아가신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생애를 사상투쟁과 실천투쟁에 바치셨고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실천하셨던 분. 코리아인대 영원한 고 박창균 상임대표의 아내이자 분신으로서 코리아인대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던 이영 선생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영 선생님의 그 정신, 이영 정신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시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범민연의 영원한 의장인 강인함 의장님, 그리고 코리아인대의 영원한 대표인 박창균 대표님, 그리고 코리아인대의 어머님과 같은 분인 이영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게 너무나도 처참하고 그리고 말로써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분들의 그 정신들을 심장 속에 새기면서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구람없이 계속 혁신하고 전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됩니다. 네. 그 고 이영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미소와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말투와 그런 몸짓으로 항상 어린 후배들을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이영 정신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영 정신은 사실 코리아 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에서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주민부 이정섭 기자가 이영 선생님을 회고하며 쓴 시가 있다고 해서 그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예, 이 시는 폐간 조치에 대해서 불복 재판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에 올라가 있는 추모시입니다. 조국 통일 밝히는 빛이 되소서 통일 애국 열사 이영 선생을 보내며 조국 통일 한겨울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깊은 밤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느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이영 선생님, 이제는 꽃잎처럼 져버린 당신이 떠난 그 자리를 서글피 바라보며 우리는 그리워하며 조국통일의 봄을 안아오기 위해 혹독한 반통일의 겨울을 이겨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망하던 조국통일의 날, 당신의 넋과 함께 당신이 반전평화를 외쳤던 광화문 광장에서, 무능 부패한 정부를 규탄했던 청계광장에서, 그토록 가보고 싶어 했던 북녘의 광장에서 부둥켜 안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야 하겠습니다.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살아 통일로 가는 날의 빛이 되소서. 네. 앞서 있었던 그 초도시도 그렇고 지금의 이 시도 그렇고 참 그 분단된 조국에서 그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영 선생님께서.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영 선생님을 회고하면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 6월 21일 사무제가 열렸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셨던 한 장기수 선생님의 추모의 말을 잠깐 빌릴까 합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 조국 통일을 하루빨리 안아오겠다. 편히 쉬십시오. 이 말로 이영 선생님의 그 뜻이 정신이 무엇인지 후대들,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며 이희영 정신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을 보면서 마지막 생애, 투쟁하는 사람의 마지막 생애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몸이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들려졌고요. 이영 선생님의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것은 장례식 때 보다시피 그 아들에게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후배들이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어머니 그 영정사진을 우리에게 내주면서 정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단결해서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 우리가 정말 선생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몫은 이 투쟁의 몫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머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후배들을 그 믿음 있게 투쟁하는 후배들을 믿고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네. 고 이영 선생님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이영 정신을 기억하고 이영 정신에 걸맞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 이영 선생님을 회고하는 이 시간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더욱 회고하는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